17일 남조선의 CBS 방송이 남조선 당국의 민족 반역 행위를 규탄했습니다. 방송은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6월 22일 위안부 재단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려 하는 데 대해 폭로하면서 일본과의 성노예 문제 합의를 비난했습니다. 한편 이날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 당국을 비난했습니다.